조선중앙통신사는 악취 풍기는 대결 광기 이런 제목의 론청을 발표했습니다. 론청은 얼마 전 괴뢰 통일부 장관 홍영표가 경기도 파주시에서 벌려놓은 그 무슨 6.25 전시 납북자 기념관 착공식 노름에서 전시 납북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륜과 철륜의 문제라느니 지난 5년간 모은 결과를 정리한 납북자 진상보고서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당당한 역사 기록이 되게 하겠다느니 뭐니하고 떠버려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반공화국 대결 책동을 보다 악랄하게 벌리려는 불순한 기도를 드러낸 것으로서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며 의거 입북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하면서 롬청은 괴뢰들이 전시 납북자라고 날조해대는 사람들로 말하면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참된 진리의 길 진정한 삶의 품을 찾아 공화국 북반부로 자진하여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롬청은 납치 주범 인권유린의 왕천은 다름 아닌 괴뢰 패당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역도는 이 시각까지 12명의 여성 종업원들을 비롯한 우리 주민들을 백주에 납치하여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외진 곳에 가둬놓고 반인륜적 만행을 거리낌 없이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납치 만행의 흉악범들이 인륜이니 철륜이니 하고 떠들어대며 그 무슨 전시 납북자 문제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철면피의 극치라고 하면서 겨울에는 잊지도 않는 전시 납북자 문제를 날조하여 반공화국 모략소동에 광분하는 박근혜 패당의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론평은 강조했습니다.